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표가을 하러 갈 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순석 작사, 황학근 작곡인 가요 표가을 하러 갈 때는 주체 37, 1948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신 땅에서 풍년된 표가을을 하는 인민들의 끝없는 기쁨과 함께 이 기쁨, 이 행복을 안겨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 예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는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게 흐르는 흥겹고도 낭만적인 선율에 의해서 땅의 주인 된 인민들의 생활 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디야 바람도 산길 순서로 노래 당을 노래하느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영도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는 주체 99, 2010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당 조선노동당에 드리는 우리민의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의 찬가입니다. 가요는 심장으로 그 위대함과 숭고함에 매혹되고 오문이라 부르며 따르는 그 품,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을 종용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나라 수천만 자식들의 심장의 외침을 그대로 진실하고 뜨거운 예술적 흉상에 담아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 모두를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준 오모니 당에 대한 감사 예정이 생활적이면서도 뜨거운 가사 흉상과 폭넓고 소중 깊은 선율 흉상과 결합되어 풍만한 소중 속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솔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는 오랜 생활과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졸대불변의 진리로 체득한 오문이당의 위대함을 격주 높이 구가하려는 시대의 사상감정을 가장 뜨겁고 진실하면서도 숭고한 종소종 무게가 안격에 형상한 것으로 알려 당을 도리한 가요 작품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기념비적 명곡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